주름을 든 사람들의 표정과 힘없는 발걸음. 나와 다를 것이 하나 없어. But you don't have to be unnatured. We are golden for this freedom. When you're such a good to everything, we were golden for our childhood. We just want to play with you. 어디로 가는 거야? Feel our childhood. 기다려주지 않아. Feel our childhood. Feel our childhood.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됐나? 벌어지는 일들에 흘려가는 시간에 익숙잖아. 어느새 나도 낮보다 밤을 기다리고 있어. 꿈이 없는 잠을 더하며 기대해도 기대실 곳은 없어. We just want to play with you.